아닌가요? 마주선 평행선처럼 바다보다 그리운 내 청춘이가요. 세월이 흘러가요. 까마득히 먼 하늘 끝에서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세월의 한 자락을 잘라버리고 당신 곁에 바로 가고 지우고 싶다. 그 사랑에 취하고 싶다. 그 누가 저지른 잘못인가요? 마주선 평행선처럼 잡힐 듯이 찾지 못해 청춘이가요. 세월이 흘러가요. 까마득히 먼 하늘 끝에서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세월의 한 자락을 잘라버리고 당신 곁에 바로 가고파. 사랑으로 평행선을 지우고 싶다. 그 사랑에 잠들고 싶다.